It's alright, it's okay. 내 꿈을 향해 햇빛이 비춰줄 거야. It's alright, it's okay.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으니. It's alright. 또 내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